절대 대충 할 수가 없는 걸. 내가 생기게 해 넌 누가 몰라 나야 돼. 그러면 뻔뻔하게 비비크림 파파파 립스틱을 맘맘마 카메라에 담아볼까 예쁘게. 이거 보면 웃어줘 그리고 꼭 눌러줘. 저 밑에 앙증맞 곳에 빨간 차차차 다이버터 베이비 세상엔 예쁘다 신나보다 너만큼 많아. 비비크림 파파파 립스틱을 맘맘마 카메라에 담아볼까 예쁘게. 이거 보면 웃어줘 그리고 꼭 눌러줘. 저 밑에 앙증맞 곳에 빨간 근데 좋아요란 말은 뻔해. 아무 말도 할 수 없지. Oh, 조금만 더 다가와요 내 맘 알아줘요. 더 이상 감추고만 싶지 않아. 오늘따라 기분이 꿀꿀해. 안 그런 척 해봐도 슬프니 아무 반응 없는 너 때문에 삐졌는데 눈치 없이 친구들이 나오라고 부르네. 잠깐만 연락이 이제야 오는 걸. 하루 종일 기분이 왔다 갔다 울다 가도 다시 신나서 춤추네. 이렇게